이번 주가 3주차죠. 다음 주면 끝나네. 혹시라도 자기가 문학 비평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한번.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문과에서나 영문과에서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 뭘 배우나 이렇게 가서 듣다 보면은 맨날 지젝, 들레지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걸 서양에서 나온 문학 비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서양에서 나온 문학 비평이, 서양에서 나온 최초의 예술론. 예술론이 뭐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야. 그리고 최초의 문의 이론이 뭐냐? 수사학이라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어렵고 그러면 번역본이 아직 없으니까 레토릭 그 책을 봐도 되는데, 키케로의 수사학을 꼭 읽어봐야 돼. 미술사를 공부한다든가, 예술사를 공부한다든가, 또는 문의 이론을 공부한다든가 이러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냐? 키케로의 수사학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수사학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글쓰기의 방식이 전해지는 방식이 있긴 하지만 서양에서의 글쓰기 전통은 수사학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출발점이 거기거든. 키케로의 수사학, 그 도서출판 길에서 나온 거 있어요. 그걸 꼭 읽어. 그걸 꼭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외워야지. 그러니까 아예 몸에다 붙여서 인벤치오 발견 착상을 한다. 그 다음에 착상 자료를 모아서 배치를 한다. 디스포지치오 이렇게 있잖아. 이걸 이제 외워야 된단 말이지. 수영 배우러 다니면은 그 처음에 물속에 안 들어가고 하잖아. 나는 수영장에서는 수영 안 배워봐서 모르는데 수영장에서 배우는 수영 유치뽕이고 바닷가에서 모래 딱 올려놓고 배 깔고 해보는 게 최고야. 여기서 임마, 너 해봤지? 경민은 안 했냐? 이사단에서는 안 하나? 네, 그게 아니라 저희 전기수가 죽어가지고. 아, 그거 하다가? 네. 전투생 하다가 니네 전기수가 죽어서? 바로 전에 다 훈련 맡은 데가 죽어가지고. 저희 이게 모래를 이만큼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배를 거기다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모래. 모래 밭에서 이걸 하면 이게 다 까져. 모래 부딪혀서 그거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지. 그래서 몸에다가 그 수영을 하는 그걸 익혀야 돼. 전투생 하는, 아, 전투생. 그걸 익혀야 되는 것처럼, 익혀야 되는 것처럼 아주 익숙하게 자기가 어떤 글을 쓰거나 뭘 하려면 키케로의 수사학을 여러 번 읽어서 자기가 익혀야 돼요. 그거를. 출발점이 그런 거란 말이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고전 중에, 수사학이 고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용학문이에요. 실용학문. 글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실용학문이야. 그런 걸 꼭 읽고, 여러 차례 익혀서 공부를 해야 돼. 실용학문이니까. 그게 근대 철학의 전통 이후로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데카르트 방법소설에 보면은, 수사학이나 역사나 문학 이런 것들은 학문이 아니라고 해서 수학적 학문을 중요한 학문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코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수되었던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아주 중요한 일반 교양으로서 전수되었던 수사학을 폐기시켜버린다. 근대적 학문이. 그렇게 수사학을 폐기시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빈켈만의 이론과 실천에서 나온 책 있지. 그리스 미술 모방론. 빈켈만의 그리스 미술 모방론 이렇게 딱 읽어보면은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아, 히랍의 조각 작품을 가서 읽고 싶구나, 아니 보고 싶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글을 잘 썼단 말이야. 그럼 빈켈만이 그렇게 글을 잘 쓰게 되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서구에서는 근대 이후에는 빈켈만의 그리스 미술 모방론, 히랍 미술 모방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예술론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응? 거기서부터. 바움가르텐의 미학의 에스테틱이란 말이 바움가르텐에서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돼. 낭만주의 빈켈만. 그러면 셸링, 칸트는 좀 아닌데 어쨌든 헤겔 예술철학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있는데 빈켈만이 그런 글을 쓰고 예술 작품을 감상한 다음에 그 감상의 포인트를 잡아내서 착상을 얻어서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방법을 레토릭, 수사학에서 취해온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도 했던 브루카르트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 그 사람들 글 쓴 거 이렇게 보면 쭉 빈켈만의 글, 그 다음에 헤겔 예술처럼은 아니야. 헤겔은 영 아닌, 얘가 좀 맛이 간 놈이고, 빈켈만, 지금 제정신인 사람들이 쓴 글들 있잖아. 빈켈만이나 브루카르트나, 브루카르트의 제자 벨플린, 알로이스 리글, 이런 예술사가들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 흐름이 있어요. 그 왁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왁구가 바로 예술을 논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들을 갖추고 있어. 그 안에 그게 수사학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겨울 방학 때 방학이라 그러니까 좀 웃긴다. 하여튼 겨울에 자기가 좀 내가 공부를 좀 기본적인 것을 좀 갖춰서 하고 싶다. 그러면 수사학을 여러 번 읽어, 수사학을. 응? 키케로의 수사학을 여러 번 읽어서 그것을 기본적인 것을 갖추면 좋죠. 수사학을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철학 공부를 좀 내가 좀 빡세게 좀 해야겠다. 본격적으로 내가 철학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저기, 뭐야. 철학의 문제 그런 건 구하기 어렵지? 요새는. 어쨌든, 어서도 구해갖고 뭐 복사를 하든 해가지고 철학의 문제 그 앞에 보면 해설 부분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원전을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해설 부분 이런 거 있잖아. 예전에 아주 지금 연로하신 선생님들이, 80살 다 된 선생님들이 40대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 긴 호흡으로 써놨던 글들 있지. 그런 걸 국학문 혼용이라 좀 힘든가? 한자 공부도 하는 셈 치고 해서 그런 걸 한 번씩 필사해 보면 좋지. 글을 자꾸 손으로 타이핑만 치려고 그러지 말고 손으로 긴 호흡이 된 문장들 있잖아요. 만연체 문장들. 그러나 주술 관계가 분명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이렇게 개운해지는 문장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골라서 방학 동안에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방학 동안에는 좋은 책을 여러 번 읽는다. 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케로 이런 거는 이제 번역본이니까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철학의 제문제 이런 것들은 써서 여러 번 써서 많이 써봐야 돼. 나는 많이 써봤어. 그냥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대가리가 나쁘니까 쓰는 거야. 써서 익혀야지. 어떡하겠어. 많이 쓰면, 만년필도 새로 산 사람들은, 만년필 새로 사고 그런 사람들은, 만년필도 이렇게 좀, 공굴린다고 그러지? 공굴릴 겸, 이거 보급품 이런 것들 또, 싸구려 만년필도 또 이게, 레진 이런 거 싸구려잖아. 이게, 사서, 계속 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시대에는 뭐 글을 짧게 스타카토로 끊어서 짧게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대단한데 왜 일부러 그 힘을 토막내가지고 하느냐 말이야. 이사와 벌린의 낭만주의 뿌리 있잖아요. 그 번역본 본 사람 알겠지만 낭만주의 뿌리 같은 경우는 벌린의 강연을 녹취 따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도, 한 패러그래프 한 문장인 경우도 있지. 그러면, 한 패러그래프 한 문장이니까 그냥 그것도 한 문단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번역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 어떤 사람도 그러지. 아니, 원문이 길다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단문으로 잘라서 번역하면 안 되냐? 왜 그렇게 해? 한 문단에 한 문장이어도 그냥 정신 바짝 차려 쭉 따라서 읽어 나가면 머릿속에서 땀이 쫙 나고 그렇게 해서 견뎌내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자꾸 그걸 짜증내지 말고 써보고 안 되면 써보면 되지.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해서 책을 탓하면 되겠어? 우리 무슨 만화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공부는 그렇게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해서 중요해? 강용석 봐라. 하버드가 배출한 최고 인재다 정말. 대학교는 안 중요해. 대학교는 오늘 강의 20년의 유기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먼저 한숨 오견서 이건 뭐 고전 중에 고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할 한숨 오견서는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했는데 과학적 인간과 권력 정치. 나남에서 나왔어요. 한수 목연수. 가르칠 게 없으니까 책 소개만 하고 치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서로 있는데. 그래, 난 그래. 근데 한 학기 내내 15주 강의하면 15주 16주 강의하면서 자기가 쓴 어영부영 어설픈 교재 하나 한 20페이지 읽어주고 끝내면서 책 한 권 소개 안 해주는 교수들보다 낫잖아. 너 그런 교수 많지? 학교에. 그보다 낫잖아. 그래도 소개를 하려면 그냥 샀겠어? 그래도 좀 읽어봤겠지. 읽어봤으니까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 이거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스 모겐소의 태제는 아주 단순해요. 이제 오늘 20년의 위기 얘기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17세기부터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패러다임으로서 자유주의의 종말에 이르렀다. 자유주의가. 근데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합리주의에 근거를 둔 자유주의는 종말에 이르렀다. 그런 태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교하게 다듬어지진 않았어. 그러나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발상을 제공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케네스 월츠 인간 국가 전쟁. 아카네스에서 나온 책이니까 곧 절판되겠지. 이런 책들은 딱 첨부 찍어서 딱 팔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냈던 흔적만 남고 싹 사라지잖아. 아카네스에서 나온 책 위험해.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게 나, 케네스 월츠 책 이게 나왔을 때, 아이, 그냥 놔두고, 뭐야. 원서를 그냥 사서 볼까 그렇게 하다가 아이 구차나 그래서 2007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절판될 때 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케네스 월츠 같은 거는 이게 인간국가 전쟁 이런 책들도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학 책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책인데 이런 사람들도 보면 바로 한스 모겐소 책을 제1 참고문으로 든단 말이에요. 출발 모겐소 책이나 카 책 에드워드 카 책이나 마찬가지로 두 개 정도는 같이 읽어줘야 돼. 지난번에 조지프 나이 책도 내가 소개했죠. 그래, 같이 읽어주면 좋지. 인간 국가 전쟁, 이제, 요, 인간 국가 전쟁 뒤로 갈수록, 인간에게, 예를 들어서, 공자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저희 시라카와 시지카 선생의 책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리라. 그렇잖아? 그러면, 공자 얘기는 그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전쟁이 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단순한 1차원 평면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인간성을 바꾸면 전쟁이 안 날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조직은 조직의 논리가 있다는 거지. 그 조직, 국가, 그리고 국가 안에서 이제 갈등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전쟁. 이렇게 이어져. 차원이 뒤로 갈수록 차원이 넓어지는 거죠. 요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함께 읽어야 돼.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발견해낸 것들이 근대사회에서의 근대 철학자들 중에서 루소라든가 헤겔이라든가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근대 철학자들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홉스나 로크나 이런 사람들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 속하는 거예요. 같이 근대 철학에 들어간다 해도 철학과에서만 공부해가지고는 그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차원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정치학이나 또는 역사나 이런 걸 같이 공부를 해야 돼. 루소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 근데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정답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답을 얻었는데 왜 나라가 이 모양이야?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야, 우리나라가. 그리고 출산율이 217인가 그래. 간단히 말해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이야.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이거는 국가 안에 있는 몸 구조가 문제가 있거든. 여기서는 인간론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인간이 가령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는 인간 개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죠. 그죠? 인간 집단으로서의 부르주아, 인간 집단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 즉 인간이 집단으로 수렴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집단을 발견하는 거야. 칸트가 하는 말 있잖아. 내 마음에 저 하늘에 빛나는 별, 내 마음의 도둑별. 맞는 말이야. 근데 칸트는 거기서 끝난단 말이지. 인간이 집단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칸트의 도덕성, 모랄리테트, 도덕성 얘기만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 영구평화론,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 보편사 이념, 이건 맞는 얘기, 옳은 얘기야. 근데 세계 시민의 관점으로 올라서려면 인간 집단 전체를 뭔가 도달을 시켜 올려가야 되거든. 헤르드만큼도 안 된단 말이야, 얘기가.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야 돼.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루소나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근대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근대 사회의 끝물에서 보여주는 집단 논리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학적 통찰을 내놓았거든.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포스트 모던한 사람들이. 그들이야말로 포스트 모던한 거야. 긍정적인 의미에서 근대를 넘어서는, 근대는 개인주의 시대잖아. 그 각각의 개인이 자기의 손해와 이익에 따라서 뭔가 행위를 결정하고 판단해서 행위를 결정해서 행한다. 이게 근대의 패러다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체제가 자유주의 정치 체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잖아. 착한 사람 대통령 뽑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 안 되지.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착해? 아니란 말이지. 응?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근데 안 돼. 나는 이번에도 국민연금에서 연락 왔는데 전화 안 받았어. 전 재산을 나도 내놔야 되는데 뭐 1500만 원도 없는데 뭐 어떻게 통장에 돈이. 도서관에서 돈 꽂혀야 돼. 지금 100만 원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차원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포스트 모던한 거예요. 그것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 사람은 역사를 이렇게 배우면요. 아, 인간은 겪어야 아는 존재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고 나서야 그런 차원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국가 간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제연맹 안 됐잖아요. 국제연합 나오는 거지. 국제연합 갖고도 안 되잖아. 이제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21세기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어. 근데 아, 이렇게 해서 말아먹고 있구나를 알고는 죽어야지. 막을 수는 없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 막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알고는 죽어야지. 알고는 죽어야지. 그러니까 왜 저자는 저렇게 행동하나. 저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저놈이 보수기 때문에, 저놈이 진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무지하게 단순한 거예요. 무지하게 단순한 거예요. 내가 안희정이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송영길이는 왜 그런지 알겠어. FTA 찬성하는 것이. 송영길이는 왜 그런지 알겠어. 인천은 찬성하는 게 유리해. 인천이라는 도시는. 인천 남동공단 가봐. 아, FTA가 필요한 곳이야. 경쟁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 송영길이가 그런 거. 아, 그래, 이해가 된다.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저 사람 진보냐, 저 사람은 보수냐, 이렇게 진보 좌파 이런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보 같은 생각이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늘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냥 오늘 그걸 얘기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뭐냐, 대공황이야. 대공황에 대해서 얘기해.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대공황을 얘기하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좋은 책을 소개함으로써 자습을 유도하는 게 선생님으로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머니? 따님에게 책을 계속 사주세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마 책 사줘요, 안 사줘요? 가족의 비밀이겠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공황을 이거 해야 되는데, 대공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따 대공황에 대해서 이따 약 5분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책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도서를 하나 소개하겠어요. 이건 당연히 저자의 명성을 가지고 한번 먹고 들어가는 책이겠지. 킨들버거. 세계 경제강제국 흥망사 킨들버거. 킨들버거가 쓴 찰스 킨들버거. 이제 찰스 킨들버거 이제 모르면 바보야. 김기업은 찰스 킨들버거 알아? 네. 경제강제국 흥망사. 네. 까치에서 나온 거. 네. 모르면 바보야. 김현, 킨들버거 알아 몰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 킨들버거 모르면 바보야.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저기 나를 교본부에서 만나거나 선생님 저 동대문에서 수업 들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킨들버거 압니다 이렇게 말해. 킨들버거 모르면 화날 거야. 내가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근데 학생임을 어떻게 내가 증명해야 하나? 이렇게 아, 저 킨들버거 읽었습니다. 어? 킨들버거를 압니다. 읽지 않았어도 하여튼 압니다. 이렇게 말해줘. 제발. 좀,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해줘. 이상한 책만 읽지 말고. 요새,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문호 네 분이 드디어 문단의 어르신들이 네 분이 4대강 예찬하는 글을 하나씩 쓰기로 했다고 그러더라. 김영사에서. 낙동강 담당 김주영, 영산강 담당 한승원, 그 다음에 한강 담당 김훈, 그 다음에 금강 담당 박범신, 이렇게 문단의 어른들께서 담당자들 1억 5천인가? 하여튼 책 한 권당 1억 5천을 출판사에 주나 봐요. 김영사에. 김영사 제주도 좋아. 드디어 한 곳이 나와. 그런 책 읽지 마! 킨들버거의 대공황의 세계. 이걸 먼저 읽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누구지? 장하준 교수의 책이 많이 나온 부키. 사실 부키에는 장하준 교수의 책보다 더 좋은 책이 몇 권 있어요. 부키에서 나온 책 중에. 이것이 바로 그것에 해당합니다. 대공황의 세계. 이런 게 이제, 장하준이 책을 좀 팔아서 부키를 먹여 살려야 이런 책도 계속 절판이 안 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장하준 책은 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사고, 이런 책은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봅시다. 이 책이, 98년에 초판 2세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아직, 품절 상태는 아니에요. 킨들버거 이 책이 좋습니다. 이 킨들버거 책 꼭 읽어봐야 돼. 꼭 읽어봐야 돼. 이게 전반적으로 잘 다룬 책이에요. 경제사 측면에서. 그 다음에, 디트마르 로트문트라는 양반이 쓴 건데, 로트문트. 대공황의 세계적 충격. 예지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번역자가 양동유, 박보경, 김영환, 옹김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동유 교수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는 대공황에 관한 하는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양동유 교수의 책들을 이렇게 찾아오면 20세기 경제사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나는 읽었는데 재미는 없었어. 어쨌든 의무적으로 읽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좀 이렇게 읽고 나서 좀 더, 킨들버거를 읽거나 로터문트를 읽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로터문트구나. 킨들버거를 읽은 다음에 로터문트를 건너뛰고 바로 양동유 교수가 이거는 편집한 책이에요. 양동유 편적.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연구.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나왔어요. 저는 여기 양동유 교수가 편집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연구 이 책을 읽고 썩 흥미있게 읽었어요. 이 책이 썩 재밌었어요. 내가 늘 말하듯이 내가 재밌었다 하는 말이 꼭 재밌는 건 아니야. 호러처럼 재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걸 읽고 이제 이게 일종의 강론에 해당하는 건데 각자 우리 한국인 학자들이 쓴 논문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킨들버거 책을 읽으니까 대공황이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더 들어가면은 뭐 세계 대공황과 나치 뭐 이런 구체적인 주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세 권 정도면 대공황 세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초에 소개했던 말랑하고 쫀득한 세계사 이야기 있죠. 네. 거기에도 대공황에 관한 부분이 조금 나와 있어.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들도 좀 항상 경제가 위기 상태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거론하는 게 뭐냐. 1929년 대공황 얘기예요. 이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게 20세기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요 책은 오늘 소개한 책들은 요점에서 좀 보기로 정리를 하고 에드워드 카 책에 들어가기 전에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1차 세계대전과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공산당 선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주의를 갖다 표방합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요, 단결하라.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요, 단결하라. 국제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본과 계급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노동자 계급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이념적인 체계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는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동시에 평화주의의 평화주의를 내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주의와 평화주의에 헌신한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지면서 곧바로 국제주의와 평화주의에 헌신하던 이 운동이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즉 국제주의와 평화주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나서 지배계급의 주창 아래 국민이라는 개념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국민이라는 개념. 즉 애국주의자가 된 거죠. 애국주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이 벌어졌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주의와 평화주의를 내건 사람한테 애국심으로 가득 찬 국민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거. 이거는 국제주의와 평화주의 둘 다를 무너뜨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괴멸에 큰 역할을 합니다. 유럽 사회주의에서 큰 역할을 해요. 큰 재앙으로 닥쳐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이 사태는 그렇게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경제가 어려워졌어. 요새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노동조합 힘을 발휘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노동조합들도 또는 사회주의자들도 변혁을 추구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을 그저 법률적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난관이 닥쳐오니까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살아남는 것에 급급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인 난관이 큰 말하자면 문제가 됐던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정치적인 좌파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그 상황을 우리가 여실히 목격할 수가 있는데, 정치적 좌파는 일단 지지 기반이 좁아요. 지지 기반이 좁고, 걸핏하면 자유주의 좌파, 그러니까 박원순이나 이런 사람들 자유주의 좌파, 좌파란 말 거기다 쓰면 안 되겠지. 좌파란 말 쓰면 그냥 이렇게, 박원순 씨도 어쨌든 특정인의 눈에는 빨갱이니까 뒤통수 맞고 그러잖아. 그런 사건 보면, 여러분들 그런 사건 보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 백색 테러가 행행하는 세상에. 박원순은 손으로 뒤통수 맞지만 나는 도끼로 뒤통수 까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끔 한단 말이야. 공산당선은 번역한 사람 입장에서 어떠겠어? 다행스럽게 그런 분들은 책을 안 읽지. 차라리 내가 번역한 책을 이렇게 마르크스 책 이렇게 번역한 거 이렇게 들고 하고 이 새끼 빨갱이야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사인해드려요 막 이렇게. 그렇게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닥쳤으면 좋겠어. 근데 안 읽는 문제는 책을 안 읽어. 그분들은 진짜 빨갱이를 식별해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사 빨갱이를 유사품을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그런 분한테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유사품을 말이야 유사품에 손대지 마세요 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 그런 거 없잖아. 내가 뭐 화를 자초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어렵다기보다는 뭐라 할까요? 시대가 가져다주는 묘한 그 흐름이랄까요? 그게 예전에 1990년대 초만 해도 그때 제가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가지고 헤겔 철학으로 그때 제가 석사과정에 다닐 때 토마스 홉스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한국 철학사상 연구회라는 데 있죠. 한국 철학사상 연구회라는 데가 89년인가? 그때 창설됐어요. 그래서 저기 해화동에 있는 방송대학 그 강당인가? 거기서 그걸 창설대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사과정 1학년 때 거길 갔었는데, 전공이 이제 영국 철학이잖아. 그러니까 그 한국 철학 사상 연구에는 헤겔이나 마르크스를 전공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창설, 만들어진 거거든요. 가니까 영국 철학 전공한 사람 나밖에 없고, 명함도 못 내미는 거야. 거기에. 아주, 아주 경멸당하는 거야. 뭐, 다들 막 이렇게, 응? 마르크스의 그, 원전에 나오는 구절 한마디씩 쫙쫙쫙쫙 하는데, 응? 나는 읽어보긴 했지만 내 전공이 아니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90년, 89년, 90년이니까 지금도 20년 전이지. 근데, 지금은 아무도 번역을 하지 않아. 그 많던 막시스트들 다 어디 갔어? 90년대 중반부터 쫙 어디론가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그거를 번역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저기 이론과 실천 출판사 그 사장님한테 뭐지 저 경제학철학 쓰고 그거 번역할 때 그 양반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양반이 나를 그거 번역해달라고 만난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른 책을 하나 써달라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가 만나자마자, 아니, 책 쓰는 거는 뭐 쓰는 것도 하겠지만, 경제학 철학 쓰고는 그렇게 번역이 엉망인 상태로 그대로 20년 동안을 방치를 해 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방치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누가 번역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찾아봐도 아무도 안 하길래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 양반이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는 게 정말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제가 좀, 그러니까, 어, 그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참 입지가 좁지. 그만큼. 그리고 일단 생존, 여기 앞에 말한 것처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뭔가를 하기 어려워. 정치적 좌파들은. 그리고 끊임없이 자유주의, 급진 자유주의 세력한테 침탈을 당하잖아요. 유시민도 좌파 소리 듣는 세상인데 뭐. 그렇잖아. 유시민이. 어, 빨갱이야, 유시민도. 그 할머니, 60대 할머니, 그 유시민을 왜 가만 놔뒀지? 딸도 빨갱인데, 딸도 이번에 뭐 사회과학 대학생이라고 그러죠. 분여간에 막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제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지지기반이 좁았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난관에 처해서 노동조합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초에 지지기반이 좁은 데다가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괴멸 상태에 이르렀지. 그러니까 지지기반이 좁은 데다가 더 심각하게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기간산업 국유화 뭐 이 정도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대중들에게 다가갈 만한 핫 이슈도 발굴해내지 못하고 또 집권 후에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 그냥 계속 안티 세력으로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좌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의 위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아주 인문학자들은 연구비 떨어지면 다 인문학 위기라고 항상 말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제가 2003년인가 4년인가 그 무렵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심포지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정일 교수가 신문에다 막 글도 쓰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런 거는 맨날 위기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위기잖아.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구나. 근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논리가 있잖아. 대학에 훌륭한 선생님들 많아요. 대학을 싸그리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 대학에도 훌륭한 선생님 많아. 근데 대학 교수가 100명이면 훌륭한 선생님 3명, 4명밖에 없단 말이야.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려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개개인은 훌륭해도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 학과라고 하는 조직의 논리가 있잖아요. 뭘 못해. 움츠고 뛸 수가 없어. 가령 그 사람이 학과 최원로 교수가 돈도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학과의 교수가 6명이다. 근데 넘버5밖에 안 된다. 그럼 할 게 없다고. 사실 현실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 대학을 모조리 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 저처럼 대학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인문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맨날 위기다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에 딱 쥐어줄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아 딱 생각한 게 가장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앉아서 책 읽는 거 이거 제일 어려워요. 그지? 앉아서 책 읽는 거 어려워. 앉아서 책 읽는 거 어려우시죠? 뜨끔이 하지 마시고. 다 알아요. 누가 뭐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려워. 앉아서 책 읽는 거 어렵지? 이 직업상 해봐도 어려워요. 한 이틀 정도 쉬고 나면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 나도. 일요일 날 같은데, 일요일 날 저녁 때 놀아버리잖아? 그리고 뭐 러브 액츄얼리 계속 보면. 미스터 빈 막, 이게 봐버리고 막, 그냥 오렐리아 막 몇 번 봐버리면, 아유, 그래, 이렇게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야. 무슨 공부야, 다 필요 없어. 계속, 내 거 그 후진 노트북에서 계속, 계속 이렇게 돌려보고,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아, 재밌구나. 아, 막, 이게 막, 몰아지경으로 스스로 몰아가면, 응? 보고 나잖아, 그러면.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막, 공부는 무슨, 러브 액츄얼리가 공부하는 건 나와? 안 나오잖아. 아무 안 나와. 그러니까, 기껏해야 거기서 글 쓴 놈이라고는 그런 밖에 없지. 뭐, 뭐야, 머리 금발 여자한테 사랑 고백하는 놈이잖아. 그런 밖에 없어. 글 쓴 놈은 가끔 그, 뭐지, 오렐리아 애인 그 사람 타이핑 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노래 부르고, 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루 종일 러브 액츄얼리 그 여러 번 DVD 보고 나면은 공부하기 싫어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하면 그냥 다른 짓 하면서도 이걸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녹음 파일. 그래서 내가 이제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하면 돼. 응? 누군가를 하면 돼. 그냥 위기입니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보다 아, 위기를 극복하려면 일단 책 무슨 책이 있는지 공부를 하겠다 생각을 해도 무슨 책이 있는지 모르잖아. 이 책을 읽어라. 응? 이 책을 읽어라. 그다음에 그러다가, 나도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뭐,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아이고, 그럴 거면 내가 다단계를 가지, 뭐하러. 요새 여기 충청도 온양이나 도구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지어진 그 온천 호텔들이 있어요. 도구 파라다이스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면 이게 온천 호텔도 옛날에 지어가지고 가면 진짜 썩은 틀틀 하거든? 거기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직원 연수한다고 내가 갔었어. 가니까 장난이 아니야. 석세스 아카데미, 다단계. 응? BMW 3시리즈 다 몰고 온 유한마담들 딱 내려가지고, 아, 내가 거기 그 교육 갔다가 이렇게 보면서, 저기다가 내가 저기 책과서기를 밀어놓으면 좀 팔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 응? 책을 팔려면 그렇게 팔아야지.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응? 다단계에다 밀어놓아야지. 근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사람을 이렇게 만나잖아? 만나면, 뭐, 책이 어떤 데 셨든지, 맨날 술 먹고 딴 얘기 하지 말고, 책 얘기만 하면 돼, 책 얘기만. 야, 책 얘기 그만해. 그럼, 그만 만나면 돼, 그런 놈. 내가 하는 얘기가 책 얘기밖에 없는데, 응?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 만나야죠. 그건 그래. 내가 알 거 아니야. 근데, 자꾸 그 얘기를 해야 돼. 자꾸. 도서 목록, 이번에 200권 나왔잖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얘기를 하란 말이야, 자꾸. 그래서, 아, 쟤는 만나면 책 얘기다.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인문학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인문학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야. 어쨌든, 그 당시 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좌파들은 기간산업 국유화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도 없었어요. 그것이 좌파 몰락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죠. 그렇다면, 이제 19세기는 부르주아의 지배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부르주아의 헤게모니가 19세기에 관철돼 있었는데 그 19세기를 살아낸 부르주아들은 어떻게 19세기를 자기의 지배 헤게모니를 관철했던 부르주아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그 사람들도 좌절했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배하던 질서와 평화가 가득 넘치던 100년간의 평화 있잖아요. 혼란이 책에 보면 나오듯이. 황금시대라고 생각해요. 19세기가 바로 부르주아의 황금시대거든. 부르주아의 황금시대가 사라진 그런 세계가 이제 사라져버렸어. 완전히 다 파멸돼버렸죠. 그러니까는 요즘에 우리가 보는 유럽의 문화 이거 다 부르주아 19세기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부르주아의 뒷물이야. 그러니까 이때면 이번에 한국에 왔던 베를린 필 어머니가 왔다 갔어, 한국에.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 사이먼 레틀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죠. 베를린필 지휘자가 영국 사람이야. 헤르메르트 폰 카라는 독일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야. 오스트리아 사람이란 말이야. 그쵸? 지금 영국, 독일 베를린필에 지휘자 중에 독일 사람 없어? 프루트 벵글레 이후로는? 그럴 거야, 아마. 이 19세기 부르주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그 문화가. 그 문화가 지금 100년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이제 만약에 이번에 유로전, 이탈리아 자빠지고, 그리스 자빠지고, 베를루스쿠니 드디어, 섹스파티 왕 드디어 물러났어. 내가 베를루스쿠니 물러나고, 어쩌고 하잖아? 그럼 이탈리아 자빠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자빠지면 유로전이 이제 돈이 비잖아요. 그럼 유럽도 어찌 될지 모르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문 닫는 교황학단들 생기지. 그러니까, 옛날에 동독, 소독, 그 시절에는 소독은 베를린 빌, 동독은 베를린에 있는 그 방송 귀향학단. 근데 그 지금 문 닫았을 거야, 아마. 슬슬 문 닫는다고, 그게. 그게 뭐냐면 19세기 부르주아들이 만들어 놨던 문화예요, 그게. 돈 떨어지면 문 닫는 거지. 돈 떨어지면 문 닫는 거지. 우리나라는 운 좋게도 이제 그 19세기 부르주아, 유럽 부르주아들이 만들었던 문화의 뒷끝물을, 항상 우리는 뒷북이지, 끝물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간신히 도이치 그라운폰에서 서울시립 교향악단이 음반 하나를 냈잖아. 이것 또한 참 역사의 아이러니지. 그러니까 서구에서 사실은 19세기 부르주아들이 찬란하게 만들어놨던 문화들이 지금 이렇게 스물스물 쓰러져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게 미국은 이제 더 확실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은 도시마다 소득 격차가 다르니까. 가령 동부 지역에서 잘 사는 지역하고 디트로이트 같은 데는 완전히 다르죠. 디트로이트는 거의 인구 절반이 빈곤선에서 살아요. 디트로이트 같은 데는 가면은. 그러니까 걔네들도 FTA를 하면 도움이 되는 도시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도시가 있을 거야. 그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부르주아들 또 1차 세계대전을 겪은 다음에는 황금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슈테판 츠바이크 같은 사람은 슈테판 츠바이크 대표적인 사람이죠. 어제의 세계라는 책 있어. 슈테판 츠바이크 어제의 세계. 지식공작서에서인가 나왔을 거예요. 요거는 지금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주면서 괴롭힘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 책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시피 슈테판 츠바이크가 책 제목이 어제의 세계잖아. 어제의 세계. 어제가 좋았다는 거야 안 좋았다는 거야. 좋았다는 뜻이죠. 그죠? 어제의 세계가 좋았다는 얘기. 츠바이크가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19세기 부르주아 시대의 대표적 지식인 중에 한 사람. 그 좋았던 황금 시대를 회상하면서 쓴 거야. 어제의 세계. 이게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그 문화가 나왔던 거죠. 어쨌든 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부르주아 계급에게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에게나 모두 다 하나의 큰 재앙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기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치고 근면하고 성실했던 부르주아들하고 그 다음에 그 부르주아들이 정부의 아무런 간섭도 없이 무한히 경쟁하는 그런 시대 있잖아. 그 시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즉 리버럴 캐피탈리즘 이 시대는 이제 슬슬슬슬 점으로 가는 거다. 넌 왜 맨날 지각해? 어? 회사? 잘린 줄 알았더니 다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는 요 시기 있잖아요? 요 시기를 우리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과 전쟁 사이다. 전강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강기. 인터워. 전강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강기의 세계 정세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미국은 1920년에 하딩이라고 하는 토마스 하딩 아니라 하딩. 하딩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1920년에 하딩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이 선거 공약이 뭐였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전쟁 났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럽에 싸우러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는 미국이 전 지구적인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냉전 시기에 소련하고 서로 대립하면서부터지 그 전에는 불간섭주의를 계속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림 대통령의 공약이 뭐냐? 정상 상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 즉 정상 상태로 복귀할 것을 약속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당선됐지 하딩이. 물론 이 무렵에 이제 퀴리 부인도 마리 퀴리 있잖아요. 키리브린. 또 이브리브에 뭐 잘난 척하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1920년까지 미국은 사실은 땅덩어리가 그 전쟁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죠. 미국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9.11 사태가 굉장히 큰 사태예요. 미국 본토로 누가 폭격을 한 게 처음이거든. 몰고 들어와서. 우리는 뭐 그런 일 벌어져도 뭐 워낙에 우리는 많이 당해버려가지고 그죠? 한국 사람들은 진짜 내가 봐도 한국인들은 굳세 민족이야. 굳세 민족이야. 뭐 천공기 붕 떠. 에쿠스가 무슨 소용 있어? 에쿠스 떨어져 사람도 죽고 그러잖아. 그래도 뭐 그 다음날 그 앞에 아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 다니잖아. 애도 하고 춤하는 일도 없잖아. 참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많이 겪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진짜 배짱 좋아. 아유, 나 신길동 그런 데 내가 안 다니는 데라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 있어요? 엊그저께 뭐 천공기 떨어져가지고 사고 났는데 신길동 없어? 여기 사는 사람 없어? 안 그래도 오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디 사세요? 해기동. 길에서 구멍 뚫는 기계 안 돌아다녀요? 길이 없어요? 네. 아유, 우리 동네는 뭐 낡은 동네라 그런 것도 없지만 근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본토에 대한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1920년까지 호황국면이 계속되고 경제적으로 이때 비로소 미국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 사람이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자동차, 라디오 등과 같은 소비재의 구매에 열을 올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누리면서 사는 시대가 되는 거지. 누리면서 사는 시대가. 미국만 혼자 즐거운 거야. 미국 혼자 즐거운 거야. 얼얼얼얼, 뭐, 좋은 세상, 뭐. 그리고 우리가 그, 자,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그 어떤 그런 분위기 있잖아. 헤이! 막 이렇게. 헐! 막 이렇게 있잖아. 맨! 막 이러면서. 진짜.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놀기 좋아한다 해도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밑바닥 한국 사람들이 그 심성 구조 밑바닥에는 이 슬픔과 분노가 좀 깔려있거든. 한국인들은. 걔네들은 그런 게 없어. 뒤끝이 너무 뒤끝이 깨끗해. 우리는 이게 뒤끝이 더럽잖아, 한국인들은. 앞에서는 오냐오냐 해도 뒤끝이 더럽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뒤끝이 깨끗한 게 탈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맨 하고 자동차와 라디오를 이제 소비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으로 들어왔을 때, 영국은 그냥 곧바로, 정부에 의한 규제가 없던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생활 양식으로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산업은 불황에 빠졌고, 만성적인 실업 사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전처럼, 영국이 세계 패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사실상 영국의 그 자원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의 힘도 있고 뭐 기술 발전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식민지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꽤 컸거든. 근데 이제 그게 상당한 정도로 제약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는 완전 공가루가 됐죠. 국토를 복구하는데 대규모 공공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게 이제 숨이 헐떡헐떡 하는 거야. 게다가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독일이 배째라고 그러고 안 주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동유럽. 그러니까 중동부 유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동부 유럽 지역은 완전히 파괴됐지. 그리고 사회 구조 자체도 붕괴돼버렸죠. 중동부 유럽이. 특히 중동부 유럽에서도 폴란드, 이거는 거의, 혹시라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기회가 되면 폴란드의 역사, 폴란드 현대사를 한번 보세요. 이보다 더 참혹한 데가 없어. 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찾아보고 싶은 사람은 니얼 퍼거슨의 증오의 세기 그걸 보면 되는데 증오의 세기는 제가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소개할게요. 두껍기 때문에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증오의 세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책이 비싸. 굉장히 읽기 두꺼워. 증오의 세기. 그 읽느라 죽는 줄 알았어. 책을 소개하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읽지 않고 소개하는 거 정말 그거는 못하겠고 증오의 세기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거기 뭐 니얼 퍼거슨이 이제 통계자로 다루는 게 있는데 니얼 퍼거슨은 금융의 집에 현금의 집에 뭐 책을 뭐 숭숭숭 무슨 순풍 산부인과처럼 책을 쓰는 사람 같은데 통찰력은 어마어마하게 없어요. 통찰력 없어. 뭐 그 20년을 읽는 저 야구책 그걸 여러 번 읽는 게 나아. 니알 퍼거슨 책을 읽는 것보다. 일단 두꺼워서 여러 번 읽을 엄두도 안 나고, 그 대신에 니알 퍼거슨 책의 특징은 뭐냐? 자료가 풍부하다. 이런 말이지. 자료가. 그러니까 자료집으로 최고야. 니알 퍼거슨 책은 딱 사다 놓고 필요한 자료 있죠. 자료집. 존 키건 책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1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은 존 키건은 보통 그 촘촘하진 않아요. 자료집이 아니야. 그건 촘촘하게 읽으면 되거든. 근데 퍼거슨 책은 이렇게 금방금방 읽을 수 있어. 금방금방 읽을 수 있는데도 증오의 세계는 워낙 두꺼워서 금방금방 안 읽혀. 그 짜증이 났지. 내 읽기 실력으로도 그게 금방 안 읽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인구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대에 육박하는 인구가 죽어버렸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영국도 사실은 대륙에 붙어있질 않으니까 폭격을 매번 받긴 했어도 0.5% 이내로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지난번에 홉스범의 책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최고의 이제 그 인간이 사망하는 최고의 원인이 전쟁이라는 거. 근데 그게 특히나 중동부 유럽에서 벌어졌습니다. 중동부 유럽은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가 후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힘든 거야. 중동부. 헝가리, 체코슬바키아, 폴란드, 이런 데 있죠. 루마니아, 이런 데. 루마니아, 우리 체스쿠인가 하는 독재자 있었잖아요. 불가리아, 이런 데. 우리가 그냥 업스여기고 경멸하면 안 돼. 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를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번듯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다니까. 번듯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 오래 가지. 우리도 한국전쟁 겪으면서 니알 퍼거슨의 책임은 한국도 꽤 많이 죽은 지역에 속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말하자면 가격대 성능비 사람 죽은 비율이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밀도 있게 죽었느냐. 많이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역사상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이 죽은 경우가 없잖아요. 그것도 젊은 세대들이 죽었죠. 젊은 세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의 평균 나이가 16살이에요. 한 세대가 없어져 버린 거라고. 한 세대가. 그리고 한 세대가 없어졌지. 여기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32년생인데 한국전쟁 때 18살이었으니까. 그럼 그 세대는 완전히 다 이념으로 딱 이렇게 또 뒤덮였지. 사상의 자유 없어졌지. 지금 60년이 됐는데도 회복이 안 되잖아. 응? 박원순 씨 같은 사람 뒤통수 때리고 막 그런 게 생기고. 그것도 다 전쟁의 피해야. 전쟁 후유증인 거예요. 자유스럽지 못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물리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중국처럼 인구가 애초에 많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전쟁의 상황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다가 중동부 유럽에다 한번 투영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폴란드나 체코나 이런데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데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럽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터키. 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터키도 이제 아르메니아, 터키에 있는 아르메니아 사람들 학살하면서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 없애기면 안 돼. 전쟁을 간신히 딛고 일어선 나라들이기 때문에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동부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러시아 혁명이 이제 완성되고, 그 소련이 아주 재밌는 케이스인데 1차 세계대전 시기에 가동했던 이른바 전시경제체제를 쭉 이어갑니다. 소련은 그게 가능했죠. 즉 동원체제, 국가동원체제를 가동시킵니다. 그러니까 경제회복이 빨랐지. 여기 포인트야, 포인트. 이게. 그러면서 유럽의 지식인들이 소련에 상당히 경도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좋은 거구나 라고 경도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의 호프 이탈리아.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를 봐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탈리아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불만이 폭발해요. 국민들이 불만이 폭발, 이제 각계각층 국민 불만이 폭발해. 국민이 불만이 폭발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 정치적 소요 사태가. 순서가 이렇게 가요. 정치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요사태를 딛고서 여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쿠데타가. 이 쿠데타의 귀결이 뭐냐? 1920년 파시스트 정권의 성립으로 귀결됩니다. 이게 이탈리아의 상황이야. 여기 가장 지금 제가 여기 우리 이탈리아 여기는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말하자면 전강기의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됐죠. 전강기 파시즘이 등장하는 가장 전형적인 루트.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불만이 폭발한다.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정치적인 소요사태가 빈발한다. 정치적 소요사태가 빈발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통합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통합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 그러면서 여기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군대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 전쟁을 겪으면서 군대의 위력을 맛을 봤단 말이지. 전쟁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좀 비슷하지 않아? 1960년대 한국하고 박근혜 아빠. 아빠지. 아직 박근혜 아빠라고 그럴 거야. 집에서는 아빠 할 거야.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불만이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불만이 폭발하고 정치적인 소요사태가 되고 쿠데타. 그러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한국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어디냐? 군대란 말이죠. 지금은 군대가 가장 비효율적이지. 그쵸? 지금 가장 효율적인 데가 어디야? 어디겠어? 경민 말해봐. 해병대 빼고 다 비효율적이야. 근데 삼성. 그런데 거의 군대처럼 움직이네. 이재용 나타났다 그러면 유리창 닦고 그래. 정말이야. 막 복도에서 돌아다니지도 못해. VIP 왔다. A 왔다. 막 이렇게. 응? 거기는 이건희를 A라고 그러잖아. 지난번에 지난주에 세종문화회가 이건희 왔었나 봐. 그래갖고 뭐 광화문 도로 뭐 이렇게 영역들이 난리 죽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A 나타나면 복도에서 움직이지도 못해. 효율적이지. 갤럭시 S2 만들잖아. 막. 응? 그렇게 해서 아이폰 대학만 나오잖아 막 맨날. 기업 문화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소외사태가 벌어지고 그 정치적인 소외사태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통합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걸 장악하려는 세력들은 결국 국가란 군대란 말이죠. 그래서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른바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이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파시스트 정권이 1922년에 세워집니다. 요게 이제 전강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벌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프로세스를 이탈리아가 밟아가요. 요 프로세스가 한번 딱 만들어지면서 이제 독일에서도 나치 독일이 이런 식으로 한번 밟아가는 거죠. 그건 이제 다음 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파시스트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아주 기본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정서를 동원하는 방식이에요. 동원하는 방식인데 동원하는 방식으로서 이게 적극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이제 국가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국가. 사람들이 그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국가. 그래가지고 국가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국민을 동원하고 국민을 동원해서 그다음에 전시 경제를 계속 유지해 전시 경제 체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즉 물자를 배급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러니까 요 시점에 딱 들어섰을 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국가가 주체가 돼서 국민을 동원한다. 그다음에 경제를 계획하는 거죠. 전시 경제. 요 시스템. 요거요.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거에. 요렇게 이게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모방해서 가령 1933년에 FDR 프랭클린 D. 루즈벨트 FDR라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워낙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 있죠. 프랭클린 뉴딜 뉴딜 정책. 그러면 뭐냐?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을 동원해서 경제를 계획하는 거예요. 뉴딜도.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유방임주의 경제가 아니야. 현동진님도 자유방임주의 경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 동원을, 경제, 전시 경제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이걸 겪으면서 이 방식을 사람들이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오면, 1933년에 뉴딜 정책이 이때쯤 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리버럴 캐피탈리즘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모색되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모색이 되질 않죠. 항상 현실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FDR의 뉴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같은 경우는 1920년대 말에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방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경기가 후퇴했다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대공황은.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리버럴 캐피탈리즘이 붕괴했다, 파탄에 이르렀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야? 리버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방임주의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19세기 내내 자본주의가 이윤을 축적하는 방식과 국가가 거기서 대응하는 방식,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거죠. 그걸 달리 말하면 장기간에 걸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구조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변화의 산물로서 대공황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냥 경기가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19세기에 유지되던 리버럴 캐피탈리즘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 상태. 이게 이제 같단 말이죠.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전히 아까 영국 같은 경우는 전쟁 이전에 그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복귀했다고 그랬죠. 미국도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물건을 계속 만들어. 물건을 계속 만드는데 물건을 계속 만들면 상품이 과잉 생산되겠지. 상품이 과잉 생산되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아.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즉 자유방임의 원리에 따라 그냥 내비로 두는 거야. 근데 예전 같으면 상품이 과잉될 수가 없어요. 왜? 기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건 떨어진만 할 때가 이제 물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산업이 제2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기계화가 흥망 정도로 진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품이 과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그냥 이 빠이 생산되는 거야. 생산의 무정부 상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자빠지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는 물건이 많아서 자빠지는 거예요. 물건이 많아서 자빠지는 거예요. 상품이 과잉돼서. 그러면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력이 입증되었던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지해서 경쟁을 규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장 경제 중요하게 여기고, 자유주의 시민연대 이런 거 있잖아,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야? 자유주의 시민연대 이 사람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빨갱이 반대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 있죠? 그것도 없애야 돼. 그게 옛날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위원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는 왜 있어? 주유소 기름값 내려라 나라에서 난리 죽이잖아. 그거 다 여태부터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19세기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뭐 통신 규제하고 그 다음에 종합편성 채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 케이블 TV 이런 거 허가하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경제, 국가가 아주 중요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그럼 국가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지. 신자유주의야말로 국가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지. 신자유주의니까, 이름 안에는 자유주의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19세기 자유주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1900년을, 190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런 의미에서 리버럴 캐피탈리즘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20세기는 국가의 시대야. 국가가 나서서 경쟁을 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구매력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상품이 과잉 생산되더라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생활시키고 포드 자동차 기숙사. 물론 이제 기숙사의 역할은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하던 무렵이죠. 로웰 걸스라는 게 있어. 로웰 걸스라고 그 보스턴 지역의 그 방적 공장에 아가씨들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그 방적 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 로웰 걸스라고 원더걸스가 아니라 로웰 걸스. 응? 그때 그 미국 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들에게 그 꿈의 직장이었지. 집에서 맨날 쉬다 말이만 하다가 스무 응? 살쯤 돼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돈도 벌고 소녀들끼리 그 재밌게 까르르 까르르 하고 놀다가 그때는 또 다 웃을 때 까르르 까르르 이렇게 웃잖아. 그렇게 놀다가 그렇게 하는 로얄 걸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거기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1800년대 19세기의 리버럴 캐피탈리즘은 파탄에 이르고 국가가 국민을 동원해서 전시경제 이렇게 했던 1차 세계대전 방식이 일상적으로도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국가에서 계획을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강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만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년의 위기를 펴세요. 내가 대단히 훌륭한 선생도 아니어서 20년의 위기 이 한 권을 일주일에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딱 핵심을 짚어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딱 알아듣고 적어도 안연 수준은 안 되더라도 자로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알아듣고 이런지. 자, 먼저 에드워드 카 20년의 위기를 펴십시오. 목차를 보세요. 목차. 과학으로서의 국제정치학, 위기의 세기, 정치 권력, 그리고 도덕, 법과 변경,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불황으로 민족주의와 그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포인트를 잡아서 핵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 3부예요, 3부. 정치 권력, 그리고 도덕. 이제, 요 시기를,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인간, 전쟁, 국가, 전쟁,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세계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차원이 도입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까, 이제, 25페이지를 먼저 펴보세요. 그러니까 제 3부를 보는데, 25페이지를 먼저 펴보세요. 이 책은 1939년에 나왔으니까 전강기에 나온 책 중에 중요하죠. 15페이지 보면, 그 맨 위에서부터 잠깐 읽습니다. 18세기 서유럽에서 무역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가 중상주의 이론에 따라 시행한 많은 규제 조치들에 대한 불만이 생겨났고 이 불만은 곧 세계 자유무역에 대한 환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으로부터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들과 영국의 아담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창설했다. 이 새로운 학문은 주로 현실에 대한 부정과 가정 속에 경제적 인간의 행태에 대한 인위적이고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일반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 새로운 학문은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결과를 달성했다. 지금 여기 아담 스미스의 생물연대를 보면 1723년에서 1790년이니까 18세기 사람이죠. 아담 스미스의 이 이론의 바탕을 두고 말하자면 자유방임주의 무역이론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19세기에 리버럴 캐피탈리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를 지나서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 얘기가 통용되지 않게 됐지. 여기 나오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인간을 가정하고 뭘 할 수가 없어. 생각할 수가 없어. 오늘날 자유무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인간은 손해와 이익을 따져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하면 일단 시대착오적인 가정이야. 그거 자체가. 그 자체가 시대착오. 이미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경제 행위자는 누구냐? 국가예요. 국가야. 그걸 꼭 알아놔야 돼. 그러나 경제 이론은 오래도록 그 유토피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유토피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건 뭐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론의 바탕을 두고 자유무역을 한다는 것, 이게 유토피아적 성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에도 일부 고전파,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상상 속의 조건인 세계 자유무역을 경제학의 기본 전제로 삼고 모든 현실을 이와 같은 유토피아적 조건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자유무역 이런 거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특히나 예치카가 이 책을 쓰던 1930년대 이때는 더 이상 이게 통용되지 않는 얘기. 우리는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 저, 우리나라는 전통을 좋아하는 나라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주를 한번 보면 자유주의 정치 경제학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아담 스미스 예입니다. 아담 스미스인데 수많은 유토피아 중 하나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를 상정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흔히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 가정이라고 그래요. 완전 경쟁시장은 있어 본 적이 없지. 그렇죠? 그렇다면 완전 경쟁시장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상속을 없애야 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는 상속에 의해서 축적되는 거거든. 자네가 이재용이하고 경쟁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속된 재산이 없잖아. 그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 루저야. 키도 180도 안 되는데 뭐. 이건 어쩌겠어. 그러니까 상속 재산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지금. 근데 그게 시장 질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속 없애자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다 거짓말인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상적인 유토피아론에 불과해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를 상정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이상적 사회가 플라톤의 이상향보다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플라톤의 국가보다도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얘기보다도 더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현실주의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 25페이지 내가 읽은 것은 리버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19세기의 패러다임이 무너졌다는 거, 그거를 꼭 유념해 두라는 의미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부, 2부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면 돼. 자, 3부 정치의 본질, 거기에서 127페이지를 보세요. 127페이지. 지금 127페이지 이 얘기를 딱 읽어보면 여기를 이제 읽어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마키아벨리와 토마스 홉스와 그 다음에 막스 베버 이 세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즉 현실주의 정치학에 관한 얘기들이 여기 이제 전개되는데 그 현실주의 정치학은 출발점이 근대 현실주의 정치학의 출발점 마키아벨리죠. 마키아벨리. 여기서 마키아벨리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 필요한 분들은 그 마키아벨리 내가 잘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인문고정 강의를 참조하세요. 토마스 홉스는 내가 인문고정 강의에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막스 베버 거기까지 참조를 하세요. 자 보세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기본적인 사유 방식이 있다. 첫째가 도덕 기반만으로도 정치 체제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 이상주의가 있고 모든 정치적 행위는 자기 주장에 기반한다고 믿는 현실주의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127페이지 정치에서 권력을 무시하는 것은 도덕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권력을 무시하는 것은 도덕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명적 권력을 가져온다.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6페이지에 밑에 각주 5번 한번 보세요. 저번에 국가가 권력이라는 기반뿐만 아니라 국민의 동의라는 도덕적 기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사상은 로크와 루소가 주장하였고 미국과 프랑스 영역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권력과 국민의 동의. 국민의 동의는 도덕이라고 여기서 이제 예측하는 도덕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도덕이라기보다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겠죠. 정당성. 전두환이를 제일 괴롭힌 게 그거야. 정당성. 그러니까 걔가 87년 요랑전 국면에서 군대를 동원하기 어려웠어요. 그 서중서 선생이 쓴 요랑전 보면은 그 깡패 전두환이도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고 딱 나오니까 애초에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참 힘들어한, 전두환이 힘들어한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전두환이 힘들어 했을 때가 있겠나? 이런 싶을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근데 이제 항상, 현실주의자들이나 이상주의자들이나 둘 다 도덕적인 기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게 이상주의라면, 권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주의인데, 두 개 다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128페이지를 보세요. 넘겨보면 맨 윗줄 1914년 범 영국의 자유당 정부는 효과적인 군사력의 뒷받침 없이 도덕적 권위만을 앞세워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커다란 재앙을 만날 뻔했다. 그 다음에 1848년에 프랑크푸르트 회의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독일 3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열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권력을 무시한 이념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준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한 이유는 그것이 추구한 거의 모든 정책이 효과적인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번에 가령 리비아에서 가다피가 무너졌잖아요. 반군에게 군사력이 없었으면 못 무너뜨리는 거야. 이집트는 이집트에서 군중들이 시위했죠. 근데 그 군사력이 없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의 핵심적인 세력은 누구냐? 군부란 말이에요. 이집트 군부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군부도 무바라크를 더 이상 지지하기는 어려웠던 거라 상황이. 도덕적인 정당성을 무바라크가 못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집트 군부가 오케이를 했으니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준 거야. 나서서 뭐라고 그 시위대들에게 이게 탱크라도 한 대 몰고 가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동의가 있다 해도. 그러니까 그건 암묵적 동의라고 하는 것도 군사력이에요. 무력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1900년대 이후에 세계 정치 또는 국내 정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무력과 도덕적인 정당성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고려해야 됩니까? 한국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 더 이상 군대가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완전한 의미에서 문민화가 이루어졌거든. 완전한 의미에서 문민화가 이루어졌거든. 지금 아무리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군대가 나올 수는 없지. 그쵸?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정치가 발전한 거야. 그만큼. 김영삼이 문민정부 업적이야. 하나의 해체. 그 사람은 업적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도와줍시다. 영삼 도와줍시다. 김영삼. 지금 거의 요새 이제 거의 치매 현상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도와줍시다. 문민정부란 이름이 중요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DJ가 그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DJ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군대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무력과 도덕적인 정당성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만 정치라는 것이 움직인다는 거죠. 막스 웨버 용어로 말하자면 책임윤리와 신념윤리 이 두 가지. 근데 이게 특정한 한 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와 국가 즉 국제정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1페이지에 보세요. 13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도덕과 권력이라고 하는 도덕과 권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요소가 국제정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 있죠. 도덕과 권력과 도덕이라고 하는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 8장부터 국제정치와 권력 이렇게 읽는 것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상황을 갖다 보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앞으로 요 이후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것인가 응? 그런 거 있죠. 즉 내가 미국은 좋은 나라 아니야? 우리나라를 응?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구해준 자유맹방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놈도 바보. 그죠? 그 다음에 무조건 순수한 민족주의의 근거에서 민족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 라는 도덕적 정당을 내세워서 반미라는 사람도 바보. 그렇죠? 그렇단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사태를 이해할 때. 더러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아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그 순결성에 상처가 되는 얘기를 좀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필요해. 그게 필요해. 정말로 꼭 그렇게 필요해요. 네? 꼭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 단순하지 않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미해군 7함대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돼. 미국 사람들은 나라가 부유하니까 또 군대가 세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헤이 맨 이런 거 살아도 돼. 그냥 우리는 날마다 군대를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올 때 한국어 배워갖고 올 생각해?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미국에 갈 일 없어서 영어 공부를 하잖아. 죽어라고 하잖아. 영어 공부를 미국 갈 일 있어? 근데 영어 공부 하잖아. 공부해야지. 그럼 영어 공부부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일단 영어 공부였잖아. 갈 일도 없는데, 그치? 그래,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약속국에 비해야. 그러니까 약속국에 사는 사람들은 약속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공부가 뭐냐? 국제정치야. 이거 진짜 이거 저기 뭐지 저 고등학교에서 이거 배워야 돼. 이거 정말 배워야 돼. 국제정치야. 약속국의 백성들은 국제정치부터 배워야 돼요. 어이없게도 그걸 안 배워, 그냥. 이렇게. 자, 139페이지. 국제정치와 권력을 갖다가 분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139페이지 문단 새로 시작하는 부분을 봅시다. 국제 문제에서 정치 권력은 논의의 목적상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저기, 거기, 문 좀 열어. 보고. 문 좀 열어. 거기 세 가지 있어요. 군사력, 경제력, 생각에 대한 통제. 생각에 대한 통제라는 말이 있어요? 찾았어요? 네, 거기. 자, 앞으로 국제 문제에서 정치 권력을 논의하는데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전반기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군사력과 경제력과 생각에 대한 통제인데 생각에 대한 통제를 프로파간다라고 옆에다 메모를 해서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에 대한 통제.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프로파간다. 생각에 대한 통제. 프로파간다. 거기 각주 11번 보세요. 러셀, 버트란트 러셀 파워가 있고, 저자가 권력의 요소를 3분한 것은 권력을 사회과학의 근본 개념으로서 잘 분석한 러셀이 이 책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책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어요. 러셀의 권력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니, 읽지 마, 이거는. 재미없어. 러셀은 말을 너무 멋들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회과학 책을 쓰기에는 적절치 않은 필자 같아. 어쨌든, 러셀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개념, 러셀이 군사력과 경제력과 프로파간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권력을, 그러니까 권력의 구성 요소는 뭐냐? 이 세 가지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권력의 구성 요소. 러셀 책은 안 읽어도 돼요. 네. 자, 먼저 군사력이 뭐냐? 군사력을 봅시다. 군사적 수단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관계에서 권력의 궁극적 시험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군사력, 군사력이 요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쟁은 군사력이 있어야 군사적 수단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저 나라가 강대국이다. 저 나라가 약속이다 하는 거는 일단 군사력의 요소를 가지고 체크한단 말이죠. 군사력을. 그래서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세요. 동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우리는 동남아 사람이잖아. 응? 자꾸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어. 우리도 동남아야. 미국 가봐 다 동남아야. 응? 인도네시아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구별 잘 안 돼.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지금 충돌하려고 하고 있죠. 가장 최근에 나온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지역에 다윈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다윈 항구 알아요? 다윈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해군기지를 지으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 뉴스야. 그동안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지역에 다윈항에 해군기지를 지으려고 한다. 지금 중국을 압박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충돌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각하께서 미국 가가지고 중국이 요새 잘난 척하고 있어요. 좀 때려주세요. 이런 말 한번 했지. 그런 얘기 그냥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 그 얘기 했을 거야. 요새 중국이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각하 아니 각하라고 안 그랬지 참 미국에서는. 어이 미스터리 저 우리가 좀 때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중요한 정보를 들었으니까 자기가 이게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말해버린 것 같아. 그 중요한 사건이야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틈에 끼 있잖아요. 그거 그런 것처럼 군사적 수단이 강대국을 그러니까 자 유럽에서 전쟁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강대국끼리 싸움이 벌어지잖아. 그럼 일단 군사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분석의 틀에서.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전쟁의 잠재적 가능성이 국제정치에서 지배적인 요인인 한 군사력은 정치적 가치의 주된 기준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즉 정치적 가치의 주된 기준은 군사력이다. 다시 말해서 강대국의 조건은 정치적 지위를 획득해야 되는데 그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군사력.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군사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위대한 문명으로 기억되는 것 치고 군사력이 우위를 누리지 않은 문명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의 중무장보병 근대에 들어와서 열강 파워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병력과 장비의 양과 질에 따라서 평가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려면 먼저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유럽에서도 정치적 지위 획득을 위해서 군비 증강이 계속 벌어졌죠. 1차 세계대전 전에. 그렇지. 그리고 그 군비 증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군비 증강이 역할을 했던 거고. 그래서 만약에 군사적으로 무능하거나 준비가 덜 된 조짐이 나타나면 바로 이게 이제 정치적 지위에 반영이 되겠죠. 그게. 그래서 항상 군사력을 중요하게. 그 다음에 141페이지 맨 밑에 줄. 일상의 국가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인 군사력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일어난 주요한 전쟁 중 무역이나 영토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전쟁은 거의 없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 전쟁의 목적이 무역이나 영토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그러잖아. 우리가 저 이렇게 무술을 좀 익히면 호신술을 배우지 처음에는. 그러나 호신술을 배운 사람이 그 호신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타신을 하지. 타인의 몸을 타격하는데 때려보면 참 그런 거야. 그게 이제 군사력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보자면 이해치카가 보기에는 143페이지에 한 3분의 2 되는 지점에 보면은 예측가가 보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거의 모든 나라는 처음에는 이를 자유를 위한 전쟁으로 규정했다. 그랬어요. 즉 전원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모든 연합국 정부는 전쟁의 목적에 적국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처음에는 군사력은 정치적 지위 아주 엄벌하게 정치적 지위를 시켜서 말빨을 세우기 위해서 군사력을 유지해. 그렇죠? 그 다음에는 군사력은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애들 놀리면 안 되니까 싸움을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영토 획득의 목적을 향해서 군사력을 밀고 쓴다 이거죠. 이 세 가지 작동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마찬가지.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 뭐 코스타리카는 완전히 군대를 없앴죠. 코스타리카란 나라 알아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군대가 없어요. 군대를 없애버렸어. 어? 좀 희한하지? 그렇게 가는 나라는 드물어요. 군대를 없어. 아주 군대가 없다니까 민방위도 없어. 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코스타리카로 이민 가세요. 저한테 그 사업은 이제 안 해. 옛날에 그 사업을 할까 했는데. 중앙아메리카 이민 사업을 이제는 안 해요. 그 살만해요 중앙아메리카가. 내가 좀 조금 지내봐서 하는데 중앙아메리카 괜찮아. 응? 일단 옷값이 많이 안 들어. 따뜻해. 아우, 내가 거기서 예전에 회사 일로 거기 가 있을 때 보니까 나는 반팔 입고 있는데 약간만 추워도 나한테 가죽자마 입고만 나타나. 그래서, 너무 괜찮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우리는 기온이 한 15도 정도만 돼도 반팔 입고 다닐만 하잖아. 가죽자마 입고 그들은. 옷값이 많이 안 들어. 그러니까 싸움만 입고 반바지만 1년 내내 반바지만 입고 살고 있어. 코스타리카 같이 군사력 자체를 없애버리기 전에는 현실적으로는 군사력은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로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토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기도 한다. 그러니까는 전쟁을 할 때 아까 내가 오늘 강의 시간 처음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의 마음을 착하게 만들면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순진한 발상이라는 거지. 공자님 말씀이야. 말 그대로. 그거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14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경제력도 유지한다. 경제력. 이 경제력은 군사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분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제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전쟁, 경제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벌어진 전쟁이고 사실상 그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력으로 귀결되죠. 그죠? 국력으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경제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이것도 있지만 경제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식민지 획득도 경제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럼 식민지 획득을 하려면 해군력이 있어야 되잖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파워 리소스, 권력 원천들 거기서 육군이냐 해군이냐 이런 것들 특히나 영국의 해군 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145페이지 보면 정치와 경제의 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 고전 경제학자들이 이게 고전 경제학자라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워 이와 같은 전제에 대해 일대 공격을 시작했다. 자유방임주의 내용과 의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논하였다. 그런데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거기서 다섯 줄 내려오면 19세기 자유주의 국가 이론은 정치체계와 경제체계라는 두 개의 체계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전제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19세기 자유주의 국가 이론의 오류란 말이야. 경제는 경제대로 굴러가고 국가가 경제를 개발할 필요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버럴 캐피탈리즘은 19세기 자유주의 국가 이론에서 유지되던 건데 이게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폐기됐습니다. 1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00년 이전에 이미 정치와 경제가 경제의 분리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이 급속히 드러나고 있었다. 19세기 말에 제국주의가 정치적 무기를 이용한 경제 행위인지 아니면 경제적 무기를 이용한 정치 행위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경제와 정치가 손을 맞잡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의 유명한 말. 정치적 힘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모든 경제적 이득을 정치 권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영국 정치가들의 전매특허가 아닌가. 히틀러가 한 말이야. 너무 멋있지? 히틀러의 나우투쟁 얘기 나와요. 나우투쟁에. 나우투쟁. 마인캄프. 어? 나우투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아무리면 아주 형편없는 놈은 아니야. 어? 아주 형편없는 놈이면 그렇게는 안 돼. 아주 형편없는 놈은 아니야. 누구보단 나, 그래도. 나 누구라고 말 안 했어, 지금. 대명사를 말했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항상 모든 잘못을 내가 뒤집어 쓸게.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히틀러의 말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은 국내 및 외교정책에서 동시에 경제와 정치를 명시적으로 접합시킴으로써 이미 진행 중이던 과정을 보다 촉진시켰다. 그랬습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의의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19세기 자유방임주의 정치처럼 저기 경제의 정책은 무너졌다는 얘기지. 즉 경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했던 19세기의 관행이 실제로는 전례 없이 막강한 경제 무기를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적국의 경제 체제를 마비시키는 것이 적국의 육해군을 격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쟁 목표가 되었고 거기 국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계획경제, 플랜드 이코노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산물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플랜드 이코노미가 등장하게 된 게 1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성과야. 그리고 바로 그러한 플랜드 이코노미,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 요거는 달리 말하면 전쟁 잠재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경제력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랬죠? 전쟁 잠재력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 전쟁 잠재력이라는 게 단순히 군인의 숫자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획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통제하고 국민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전쟁 잠재력 이런 말을 씀으로써 경제를 전쟁의 주요한 수단으로서까지 삼으면 전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총력전이 되는 거예요. 총력전. 지면은 어떻게 돼? 중동부 유럽처럼 되는 거야. 어? 중동부 유럽 총력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력전으로. 그래서 이로써 1차 세계대전은 자유방임 경제라고 하는 19세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극복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경제력.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힘의 제3요소이다. 여기 힘이라고 하면 권력이란 말로 고쳐서 이해해야 돼요. 권력의 세 번째 요소이다.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권력의 3요소이다. 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다.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라는 건 뭐야? 군사력이죠. 사람은 생각, 프로파간다. 돈, 경제력. 그러니까 군사력과 인력과 경제력이라는 정치 권력의 3대 요소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서너 줄 내려와서 생각, 특히 다수의 생각, 즉 여론에 대한 통제를 따라서 정치적 목숨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항상 권력이 다른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군사력도 갖추고 있고 그 군사력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경제력도 갖추고 있고 그러면 권력을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프로파간다까지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할 때 그 두 가지를 갖추면 전쟁에서 확고하게 이긴다 해도 나중에 명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계속해서 그 명분을 세우는 것이 이제 국제정치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분을 세우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날에는 뭐 어떻게 표현하냐. 외교력이라고 말해요. 외교력. 프로파간다를. 외교력이라고 말하죠. 외교력 없으면 힘들지. 그걸 이제 잘하는 나라들이 또 있어요. 외교력을 잘 발휘하는 나라들이 있지.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거기 현대세계의 프로파간다 봅시다. 근래에 들어와 여론에 대한 지배가 갈수록 중요성을 띠게 된 이유는 명백하다. 여기 지금 이해치카가 근래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2000년대가 아니야. 1930년대야. 근래에 들어와. 그러니까 곧 정치의 저변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그 여론 주도층의 숫자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맨 밑에 줄에 히틀러의 말을 빌면, 하, 히틀러가 얼마나 명을 많이 나요. 히틀러가 없으면 이 책을 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갑자기 마인캄프라고 돼있죠. 나이투쟁. 히틀러의 나이투쟁. 그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야. 과학적 설명은 엘리트를 위한 것이고, 프로파간다라는 현대적 무기는 대중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중들에 의한 동의가, 열광적 동의가 됐건, 암묵적인 지지가 됐건,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16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면, 전체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그 정책을 결정할 때는 대중의 의사를 따른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그러한 공언이 늘 공언, 빈말인 것은 아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들 혹은 그 지배집단이라고들 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지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무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무력을 가지고 있어.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 해서 대중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권력은 무너지게 됐다 이 말이죠. 이제 국가 내부에서 움직여가는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해? 대중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대중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럼 그것이 권력이야. 근데 그것만 얻어서 되느냐? 이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력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 군대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 대중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대중의 동의를 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가장 심란한 문제가 생기는데 아주 많은 사람이 원해. 응? 그러나 한만 봐도 그건 틀린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응?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야. 많은 사람이 원해. 근데 틀릴 수 있어. 허거, 그런 일 본 적 있어? 응? 네가 원하는 건 항상 맞는 거 아니잖아. 그죠?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틀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민주국가에서는 많은 사람이 원해. 근데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그냥 가는 거야. 가서 겪어보고 고통 당하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아 이산이 아닌가 비요. 그 산 가는 동안 많이 죽어. 작살나. 어쩔 수 없어요. 민주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거야. 참고 견뎌야 돼.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 사는 사람은 참고 견디는 힘이 좋아야 돼요. 참기 싫으면 아테네 외곽지역에다가 학교를 지어서 애들이나 가르치는 거야. 플라톤. 플라톤이 그 생각을 해요. 플라톤 시대. 플라톤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플라톤이 보기엔 틀린 거야. 얘네들이. 여기 히틀러가 한 말 있잖아. 히틀러 명언. 너무 감동받았어. 과학적 설명은, 이게 과학적, 학문적 설명은 인텔을 위한 것이고, 프로파간다라는 현대적 무기는 대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살던 시대가 딱 이 시대하고 맞거든. 펠로폰네소스 전쟁하던 시대잖아. 전쟁기에 플라톤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쟁론을 일삼고 투쟁을 일삼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투키디데스의 책 읽어보면은 아테나의 사람들 막 학살 저지르고 그러죠. 코르키라 가서 플라톤이 그거 보고 이거 언짢은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줄 아냐? 그러니까 하지 말자. 해봐야 안 되잖아. 사람들은 민주적이니까. 너도 나도. 대중 선동을 일삼고 선동의 능한 자가 공직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계속 파멸을 향해 가는 거지. 자기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지. 그렇게 향해 가는 거 아니야. 어떡하겠어, 그러면. 가령 우리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 다 막가파로 막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에는 저 틀렸다. 근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 고작 한 80명 정도가 그걸 막을 수 있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참고 견디는 거야. 참고 견디면서 그냥 그 사태를 보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보면요. 철학책 이전에 철학책으로 읽기 이전에 플라톤의 이렇게 대화편이나 플라톤이 그 보낸 편지들이나 이런 거 읽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느낌이 와. 참, 비가 머리다는 느낌 있잖아요. 플라톤이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플라톤이 올바르게 사태를 봤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후대의 사람으로서 플라톤 시대의 아테나이를 보면 분명히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죠.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 근데 이게 분명히 그릇된 길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라, 그거는. 플라톤의 엄청난 딜레마지. 게다가, 여러 차례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지만, 아테나의 청년들의 우정,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보병으로서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함께 싸움을 하면서 얻어진 전우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우정이. 이 우정으로 똘똘 묵친 자들이 애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너의 영혼을 돌봐라든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지금 다 재앙군인들인데. 네?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봐. 재앙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어버이나 그 양반들, 아흑전쟁 겪은 사람들이잖아. 그보다 좀 젊은 사람들이라 생각해봐. 재앙군인들이야. 아테나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대다수가 재앙군이잖아. 소크라테스도 재앙군이잖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테랑 아니야, 베테랑. 재앙군인들이야. 전쟁의 경험을 목도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너의 영혼을 돌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이 자식이 말이야.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 소크라테스 변론 있잖아요. 아폴로기, 디펜스 오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변론.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그 상황 속에서 읽어봐. 그 상황 속에서 철학책으로 읽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읽어보면 얼마나 비가 머리겠어요. 사람들 다 집단적으로 체제를 파괴하, 민주주의는요, 잘못 돌아가면 체제를 파괴한다니까? 자기 파괴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철학자의 그 비가 머린 그런 한탄이 나오는 거지, 거기에. 물론 그걸 어떤 사람이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게 민주정이 가지고 있는, 여기 히틀러의 말처럼 프로파간다라는 현대적 무기는 대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나서서 민주주의는 결국 사람 이렇게 만드니까 그만둡시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말로 뭐야? 반체제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 반정부가 아니라 반체제지, 반체제. 반체제는 안 돼. 그죠? 그래서 지금 그 166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 끝나는 부분에 보면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말은 바로 그 노동자가 국가 교육 과정을 거침으로써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모든 대중들은 국가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국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국민이 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바로 애국주의가 심어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68페이지로 가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168페이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전쟁 당사국들은 곧 경제적 전쟁 및 군사적 전쟁은 심리적 전쟁과 더불어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야흐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 군사력, 경제력, 그 다음에 대중에 대한 프로파간다. 요 세 가지가 집약된 전쟁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총력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군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적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것이 군사 및 경제전선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항명과 반란을 선동하는 전단을 적국 진영에 살포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러한 새로운 전술은 대개 모든 전술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즉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하는 사람만 했어요. 제인 오스틴의 뭐지? 소설 뭐지? 센스 앤 센서빌리티의 제인 오스틴 소설인가? 자네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인가? 어, 그런가? 센스의 센서빌리티가 제인 오스틴 소설 맞아? 너에게 물어본 내가 잘못인가?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어, 제인 오스틴이 언제적 사람이야? 1800년대 사람 아니야? 나폴레옹 전쟁 당시라고. 전쟁 소설 쓰고 있었지.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죠, 이제. 이제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전쟁 벌어지면 누가 소설 쓰고 있겠어? 불가능하지? 그쵸? 총력전이기 때문에. 후방 전방 아깝이 다 전쟁하는 거야. 근데 제인 오스틴이 그 소설을 쓸 때만 해도 전쟁은 전쟁하는 사람들만 따로 하는 거야. 다녀오세요. 저는 소설을 쓰고 있겠어. 이럴 때 소녀는 소설을. 이런 거라. 이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뚜렷하게 알겠어요? 물론 한국전쟁 때도 저 깊은 산골짜기에 있던 분들은 가끔 그런 분이 있긴 있었겠죠. 뭔 일 있었다냐? 한 3년 만에 나타나 풀었는데 뭔 일 있었다냐? 어?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쟁의 참화를 피해간 사람이 가끔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온 국토가 전쟁 속에 휩쓸려 들어갔죠. 온 국민이 휩쓸려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라는 게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서 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새로운 조건은 전투원과 비전투원 간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후방의 비전투 시민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군사적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니. 지난번에 참호에 파묻힌 1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이 있었죠. 제가 소개한 거. 거기에 보면은 후방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군대를 안 간 애들이 경멸당해가지고 아 이는 내가 이렇게 비겁한 놈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 해갖고 전쟁 때 간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을 용감하게 드높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인용문을 봅시다. 1918년 영국 합참의 기록에 의하면 장거리 폭격이 그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짧은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폭격을 가함으로써 피폭 지역에서 지속적인 불안 효과가 일어나야 한다. 단발적인 공격이 아닌 지속적 공격을 통해서만 산업 생산의 지장을 초래하고 대중의 자신감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중의 자신감을 훼손시킨다. 이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거듭 말하지만 총력전의 체제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총력전 체제. 그래서 그 68페이지 맨 밑에 줄에 제1차 세계대전의 전 과정에서 군사, 경제, 선전이라는 정치 권력의 세 가지 형태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이 정치 권력의 세 가지 가능성이 특히나 군사력과 경제력은 뚜렷하게 드러나긴 했는데 프로파간다는 어떤 점에서 드러나느냐? 170페이지를 보세요. 국제적으로도 이제 명분이 중요하지. 그 명분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는 어디냐?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미국의 군사적인 개입들 있죠. 항상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 미국 국민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군대가 외국에 침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암 촘스키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 국민들은 자기네 군대가 외국을 침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러 도와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러 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반전 여론이 만들어지기 어려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프로파간다를 대중에게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지한 백성들이라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것도 그 나라의 운명이야. 그 나라의 운명이야. 그것도 신기하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있는 거 보면은 제리 스프링어 쇼 때문인가? 있어, 미국에 가면 아주 무지하게 천박한 쇼 있어. 테레비 쇼 있어. 내가 예전에 회사를 미국 갔는데 영어를 좀 익혀야 되겠다. 히어링이 쥐뿔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테레비를 틀었어요. 익혀지질 않더라고. 왜 맨날 막, 이게 비소도가 남발해. 익혀봐야 아무데도 쓸모없는 영어. 제리 스피노쇼 알아? 알아, 현이 너? 몰라? 견문이 너무 없구나. 남자가 한 명 등장. 응? 남자 등장.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 근데 그 남자 애인 등장. 애인 등장했어. 근데 애인의 엄마 등장. 엄마하고도 이렇게 붙어 먹은 거. 뭐 이런 얘기 쭉 나왔고, 막, 응? 애인이 엄마, 지네 엄마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또. 남자 아빠하고 또 저 애인하고도 붙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막 살덩어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서로 막 가운데 뭐 막고 있고 그래서 서로 막 욕하고 이때 뽀피오 이렇게 일어 나오니까 계속 뽀뽀뽀 이렇게 희한이 안 되는 배울 수 있는 영어가 없어. 그거를 뭐 누가 날 놀리느라고 그랬겠지. 그 회사에 제리 스프링쇼를 계속 보면 히어링이 좀 된다고 그래서 안 돼 안 돼. 처음에는 난 뭔가 했어. 미국 텔레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맨날 그것만 보니까 그런가 봐. 아니면 요즘에 얘네들 맨날 아이폰만 가지고 있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아이폰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죠? 그런 말도 나오고, 알아요? 아이폰을 너무 좋아하니까 죽을 때 아이폰하고 함께 묻어준다고. 그러니까, 와이파이 존에다 묻어달라고. 와이파이 같아야 돼.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군사력과 경제력은 눈에 보이는 명백하잖아요. 명백한 게 있죠. 군사력이 강하다, 경제력이 강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명백한데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권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깨달았고 알아차리고 실현한 놈이 실천한 놈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그래서 대중선동의 심리학 괴벨스라는 책 있어요. 교양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런 거 읽으면 괴벨스 같은 이런 애들은 말할 수도 없이 탁월한 놈이에요. 그 읽어보면 읽으면서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말이 적어 나오고 만약에 내가 괴벨스를 읽고 있는데 누가 야 너 중요한 인물 누구야 이러면 괴벨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뭐 아니 이렇게 나도 꽤나 좀 분위기 좀 해본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괴벨스 얘를 보면요, 어쩜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아, 훌륭하다 말씀하면 안 돼. 그걸 탁월해. 탁월해. 괴벨스. 강용석 이런 애들은 될 게 안 돼. 그런 애들은. 그, 뭐, 하바드 뭐 이런 될 게 안 돼. 아, 괴벨스 정도 좀 돼야 될 것 같아. 괴벨스만 한 사람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또는 2차 세계대전 장시도 탁월했지만 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이 국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70페이지 보면 국가의 프로파간다인가 국제 프로파간다인가 라고 나오잖아요. 인간 세상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 정치 사상은 대개 보편적 원칙에 기반하기 마련이다. 마련이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제적 성격을 띈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 그렇죠? 이제 딱 짐작이 가죠. 프랑스 혁명. 자유무역이론, 공산주의, 국제연맹주의 이런 것들이 다 국제적인 프로파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이를 소월의 문장을 인용해놨는데 그들은 새로운 독트린의 전파를 프랑스 국력의 확장과 인류의 구원을 공화국의 위대함과 이성의 지배를 프랑스의 지배와 인간의 해방을 국가의 정복과 유럽의 혁명을 유럽에 대한 프랑스 혁명의 지배와 혼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랑스 혁명가들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1789년 혁명 정신을 유럽 전역에 전파시킨 것은 나폴레옹의 군사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독일 프로이센 지역, 독일 지역은 그때 서기호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을 침략을 했거든? 침략을 했는데 그러면 지네가 침략을 받았으니까 괴로워해야 되잖아. 근데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군대가 오니까 프랑스 혁명의 자유의 군대가 왔다고 기뻐한단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약간은 그거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만, 거래도 명예교수였던 한승조 이런 사람들처럼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도 좀 그런 게 있어. 일본 사람들이 가져다 준 그 프로파간다가 있는 거지. 그 꼭 그 사람의 개인의 심성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일본이 경제력과 군사력과 프로파간다, 요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반도에다가 이렇게 투여했던 그런 성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 거 벗어나기 어려워. 한번 철들던 무렵에 철들던 무렵에 이렇게 딱 새겨져 버리면 벗어나기 어려워. 그래서 인간에게서 사상을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프로파간다 아주 중요하긴 한데 핵심적인 요소이긴 한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프로파간다는 한 나라를 모국으로 하여 군사적 경제적 힘을 얻기까지는 정치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가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먼저는 아니고 그것이 먼저는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군사력과 경제력 이 세 이것과 함께 결합되어야만 한다 그 말이죠. 지금 제 3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한번 읽어보면 지금 설명했듯이 군사력과 경제력과 프로파간다 이것이 있어야만 권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세 가지 요소를 분석의 개념으로 삼아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제정치적인 관계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알려주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이해치카의 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신굴제에서 저 265페이지 펴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유럽의 대중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힘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악마적인 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한 학자는 썼다. 그게 이제 1920년의 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합리주의의 붕괴, 합리주의 붕괴라고 하는 것을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 요 챕터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돼. 신국제질서의 전망, 요 부분 꼭 읽어봐야 돼. 꼭. 세 가지 권력을 유지하는 세 가지 요소 꼭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와 그 이유 있죠. 이 역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에치카의 이 책은 민족주의와 그 이유 이것이 더 탁월한 논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엔 탁월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썩 탁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요거는 이제 혼자서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보는 기본 단위가 개인이었잖아요? 그 개인이 국민으로 또는 계급으로, 이런 집단으로 전환됐죠? 계급이나 국민과 같은 집단으로 전환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가와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 틀로서 자리를 잡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와 그 이유 이 부분은 혼자 쓱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인용해서 읽었던 드러커 책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합리적인 존재,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끼리 서로 잘 타협을 하고 화합을 이루면 국제적인 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태도 자체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라고 하는 존재를 볼 때, 국가를 볼 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국가를 분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중의 동의, 또는 대중들에게 퍼뜨려지는 프로파간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권력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권력으로서의 국가, 이것이 전쟁,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의 행위자들이었답니다. 착한 나라는, 착한 사람이 모여 사는 착한 나라는, 착한 나라가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가져다 준 교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가장 긴밀하게 항상 이렇게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대자로서는 미국이 있죠. 일본이 있죠. 또는 중국이 있죠. 그죠? 또 북한이 있죠. 북한도 하나의 국가니까. 우리가 이런 사태를 생각해 볼 때 그냥 선악의 개념만 가지고는 그런 사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너무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이 아니냐.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야 된다 이거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되었죠. 다음 주에는 제2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후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다루고 1970년대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강의를 끝낼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하기로 한 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철학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획서를 달라고 도서관의 담당자가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근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 항상 나는 그 뭐랄까 내가 나에게 딱 확정 통보가 오기 전에 항상 미정이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강사 노릇을 오래 하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 항상 언제든 다시 강의를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내년에 국민 아카데미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 강의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로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봅시다. 다음 주에는 얘기할 게 좀 많으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한 시간 한 두 시간 한 2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 7시 반부터 시작 안 하고 7시 20, 15분이나 20분부터 시작할 거니까 미리 좀 알고 좀 미리 일찍 들어와요. 알겠죠? 네. 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